미국의 군사적 압박 공세는 도발자들의 파멸적 재앙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북침 핵전쟁 연습하는데 전민족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다마. 최근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최대의 압박에 따른 고강도 제재와 병행하여 침략적인 핵전략 자산들을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연속 들이밀며 군사적 위협 공간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 있다. 지금 미국은 니미츠호 핵항공모함 타격단을 미 7함대의 작전 수역인 서태평양 해역에 투입하여 이미 전개되어 있는 로날드 레가노 핵항공모함 타격단과 함께 조선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해상작전을 강행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이러한 속에 지난 20일에는 괌도에 있는 B-1B 핵전략 폭격기 편대를 남조선 지역 상공에 끌어들여 모의 폭격 훈련을 벌린 데 이어 앞으로 전략 폭격기들을 월 1차 이상 조선반도 지역에 출동시키는 것을 정례화하겠다고 광고하고 있다. 미국이 극비로 취급하던 전략 폭격기 편대의 조선반도 상공 투입과 구체적인 훈련 내용까지 사전에 언론을 통해 공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미국은 우리 공화국의 수도 평양과 주요 전략 대상물들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위해 장거리 공중대 지상 미사일 제점을 전라북도 군산의 미제 침략군 공군기지에 전격 배치하였으며 남조선 강점 미 2사단장 놈을 공개 석상에 내세워 한미연합훈련의 확대에 대하여 떠들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군사적 위협 공갈 책동은 가뜩이나 긴장한 조선반도 정세를 핵전쟁 접경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으로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온 결의와 세계 평화의 인민들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된다. 엄중한 것은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노린 횡포무도한 군사적 압박 공세에 대해 언론에 버젓이 공개까지 해대면서 핵전쟁 살인 장비들을 계속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조선반도에서 기어이 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는 미국의 군사적 기도가 이미 무모한 실행 단계에 들어섰으며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에서 군사적 선택하는 배제되었다고 하던 트럼프 행정부의 광부가 핵선제 타격을 포함한 북침전쟁 도발 흉계를 가리우기 위한 한갓 기만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침략으로 생겨나고 전쟁으로 비대해진 미 제국주의의 성량이 본성은 언제 가도 변하지 않으며 날강도 미국이 존재하는 한 조선반도와 지역 정세는 극도로 악화될 수밖에 없고 핵전쟁 발발은 더욱더 시간 문제로 될 것이다. 그러나 침략자 미국은 오산하고 있다. 오만 방자한 양키스 허세가 다른 데서는 통할지 모르나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절대로 통할 수 없으며 우리 공화국은 미국이 추구하는 그 어떤 형태의 침략 전쟁에도 대응해줄 결전의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과 그 졸개들이 공화국을 반대하는 사소한 도발의 불꽃만 튕겨도 즉시적인 섬멸적 타격을 가하여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만들어 놓을 만단의 격동상태에 있다.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불집을 일으키려고 어리석게 놀아대다가는 역사상 가장 끔찍한 재앙을 저들의 본토에서 몸소리치게 맛보게 될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반미 대결전을 총결산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멸적의 기계와 의지를 똑바로 보고 무모한 군사적 망동에 초래할 파국적 국가에 대해 심사숙고하며 경고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주최 106, 2017년 6월 29일 평양.